fins tied up 더 길게 뻗어갈 곡선 부딪혀 얻은 in beautiful pain 와서 대신 들어보면 1초 만에 콩먹게 들린 짐덩이와 자부심의 무게 이런 모습에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한 번 더 니의 노력에 그럴 감정이라면 뭔지 The ember sound like a fire truck Ashes tasting like sweet fudge Censor out the fire cause we don't give up All we do is have fun See, I'm driven future out their ways and listen music to my ears. You say I can hear you. Fame, chori, fame, chori, lazy, chori, hazy, chori, rumors, chori, rumors, chori. Yada yada noise cancellation. Fail, chori, fail, chori, shut up, chori. What the crisis, chori, hardship, chori. Yada yada noise cancellation. 성급히 만들어낸 가짜 price 거리에서 featuring My passion, my action 성공의 featuring 성취감은 커져 crescendo 일어나 기초기 포기와는 불협한 pitch 싫었지 모든 사정이란 핑계치지 자기 합리와 참이나 잘하고 어찌지 불어오는 늦바람이 요리조리 피해 다녀 주어지는 기회라면 모조리 다 pitch Don't care 잔소리 다 신경 쓰면 there's no way 선택지가 표까지 되기도 okay 내 수명은 늘어나 이게 내 명이라고 받아들인 지는 이미 오래 The embers out like a fire truck Ashes tasting like sweet fudge Sets it out the fire cause we don't give up All we do is have fun Doesn't matter what they say I'm driven, filter out their ways And listen music to my ears You're silent I can't hear you 누군가 남긴 것들 잔반 처리 그딴 거 필요 없어 너나 많이 너나 많이 어쩌고 저쩌고는 진저리 나 아직 그리 마른 말은 전부 비처리 와이겨와 보답라 목은 커셔 Your basement 탄탄하게 사전 top from the basement I find you and kill you like the movie Taken Tell them Fame 비처리 Frame 비처리 Lazy 비처리 Hazy 비처리 Rumors 비처리 Rumors 비처리 Yada yada noise cancellation Fame 비처리 Fame Shut up, shut up, what the? Crisis, shut up, hush, shut up, yada yada noise.